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남조선에 배비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이 25일 밝혀졌습니다. 이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기존 패트리어트 3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 개량된 미사일을 내년에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 배비하려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조선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위한 미사일 방위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할 심산으로 얼마 전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공표한 데 이어 최신형 패트리어트 3 미사일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.